우리나라에서 간관 항일혁명 투쟁식이 백두의 전설적 영웅의 위인적 풍모를 형상한 많은 미술 작품들이 창작됐습니다. 위대한 김일성 동지의 현명한 용도와 고미한 인민적 풍모에 매혹된 항일 토사들과 인민들은 조선화, 김일성 사령관 원수 경멸회로 부르시다, 판화, 작전을 구상하시는 김일성 사령관, 연필화, 마을 노인들과 담화하시는 김대장 등 조선화, 편화, 판화, 연필화를 비롯한 다양한 형식으로 20대 청년 장군의 영상을 창작함으로써 수령 형상 창조의 새 기운을 열어놓았습니다.